때마다 더 또렷해. 감히 넌 상상도 못하던 것, 목표 못 삼을 절대적인 것. You're always right, I'm wrong. 스치듯 마주친 손끝은 아직 두려운 불안함이 가득한 걸 알아. 나는 그것도 너니까 이해해. Oh. 두 눈 또렷한 이유, 귓볼밑이 뜨거워진 이유, 손끝자리 한 기쁨. 널 감당할 건 나뿐이야. 아무도 못해. Only one you need, only one you need, the only one you need. 널 만족시켜주려 해. Why you? I just gotta. 눈부시게 아름다운 건 항상 그래. 쓰러질 듯 또 흔들려. 곧 터질 듯 위태롭게 빛나. 난 불안할수록 더욱더 온몸 찢어져 터져도 내가 다 감싸는 테니. 여기 안겨 널 터뜨려. 뭐든 괜찮아 널 안았으니. Yeah. 두 눈 또렷한 이유, 귓볼밑이 뜨거워진 이유, 손끝자리 한 기쁨. 널 감당할 건 나뿐이야. 아무도 못해. Only one you need. Be the only one, the only one you need. I can't wait for you, wait for you, for you. 흐트러진 폼이 위험해 보여. Yeah, 여 긴장을 풀어. 네게 다 맡겨줘. 나와 같은 널 보고만 있을 순 없어.